제17과 날씨 Lección 17. Clima 한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Qué tal el clima de Corea?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En Corea se distinguen cuatro estaciones.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우며, 봄과 가을에는 온화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우며, 봄과 가을에는 온화합니다. Hace frío en invierno, hace calor en verano y es templado en primavera y otoño. 비는 언제 많이 옵니까? 비는 언제 많이 옵니까? ¿Cuándo llueve mucho? 일반적으로 6월과 7월에 많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6월과 7월에 많이 옵니다. En general llueve mucho en junio y julio. 겨울에는 눈이 옵니까? 겨울에는 눈이 옵니까? Nieva en invierno? 비교적 많이 옵니다. 비교적 많이 옵니다. Nieva mucho comparativamente hablando.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까?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까? Hace mucho calor en verano? 평균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입니다. 평균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입니다. La temperatura promedio es de más de 25 grados centígrados. 가을 날씨는 어떻습니까? 가을 날씨는 어떻습니까? ¿Qué tal el clima otoñal? 사계절 중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계절 중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De entre las cuatro estaciones es la mejor para las actividades al aire libre. Hasta aquí la lección 17.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날씨 Clima 계절 Estación 뚜렷하다 Distinguirse 춥다 Hacer frío 덥다 Hacer calor 온화하다 Templado 비 Lluvia 일반적으로 En general 눈 Nieve 비교적 Comparativamente 평균 기온 Temperatura promedio 이상 Más de 활동 Actividad. Estudiemos ahora el vocabulario relacionado. Estaciones. 봄 Primavera 여름 Verano 가을 Otoño 겨울 Invierno Meses 1월 enero, 2월, febrero, 3월, marzo, 4월, abril, 5월, mayo, 6월, junio, 7월, julio, 8월, agosto, 9월, septiembre, 10월, octubre, 11월, noviembre, 12월, diciembre. Días de la semana. 월요일, lunes, 화요일, martes, 수요일, miércoles, 목요일, jueves, 금요일, viernes, 토요일, sábado, 일요일, domingo.